넌 그냥 내 거. Hey, yup, yup, yup, yup. The push the space. 봐, 지금 기분 상승하는 중, 뭔 말인지 알아, girl. 현재 네 고개는 90도 갈 거. 뭘 그리 뻣뻣이 구렁구렁 착할 거. Oh, 내 손 떨지 말아요, yeah. 이미 넌 내게 들어왔고, 여기 출구는 없어. 지금 느낌으로 갈 테니까, 어서 나를 따라와. 서둘러 들어오긴 쉽잖아. 너를 맡겨봐. No lie, lie. 거짓말 안 해. Everybody, let's come and start it. 흔들어, let's party. 서지 않아 목존지는 아예 소녀 숙녀자 못 일어나가 카페인 꿈을 꿔도 침을 리며 베개 젖은 채 내 용은 내가 네 애인이 되는 꿈 날 가지겠다는 건 X무리수 네 맘에 불을 켰지 내가 너의 피상국 지금껏 네가 본 녀석들 다 빛 좋은 개살구 Let's go, go. 준비는 끝났어 baby Let's go, go 들어와 들어와 뭐 죽은 없어 어쩔 수 없어 넌 그냥 여기 살아 내 감이 땀에 욕해 또 동화성 no thanks 나 보면 사이즈 나와 너 같은 타입 We're running for king 너한텐 승산 없는 fight Ay, ay 넌 제법 가게 유치됐어 집어치워 가시러운 그 다음 사랑의 기술 내 여기 갇히고 난 출구에 난 못 찾게 사랑과 전쟁이면 난 보여줘 너 멀지 Let's go, oh 준비는 끝났어 baby 끝났어 난 baby 들어와 들어와 더 죽은 없어